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마시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로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나이까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가지 상황으로 이끄셔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기대, 그 포부, 그 계획을 포기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준비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 둘을 따로 떼어 보내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제자들의 기대, 세상 사람들의 기대, 계획,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신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길이고 또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무거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하신 것이죠.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반문을 하죠. 아,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자기를 방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 사람이 유다라고 찍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힌트를 주셨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유다의 배반은 단지 유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래서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14장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심각한 심판의 말씀이 단지 유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죄와 그 결과의 심각성을 깨달아야지만 그 사람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된 기대와 포부와 어떤 계획과 뜻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어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지 그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다 쏟아부은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모든 마음, 자기의 전부를 다 쏟을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그 제자들의 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28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만찬이 마무리되어져가는 시점에 하나의 특별한 의식을 제정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성만찬이라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식사의 중심에 사용되었던 그 빵과 잔을 가지고 그곳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이제 그게 22절에서 2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여러분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바에 마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토록 자격 없는 자들인 제자들과 지금 무슨 무엇을 세우십니까?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신의 피로 세워지는 언약. 자신의 길을 포기 못한 채 예수님을 모두 배반할 정도로 가능성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셔서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영원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언약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얘기했던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것이죠. 제자들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전적으로 주권적인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가장 복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랑의 약속을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형편과 조건과 심지어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약속을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래서 시편에서 말한 것을 바울이 다시 재인용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6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6절 8절입니다. 244쪽 로마서 4장 6절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죄가 가리어져고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복,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 보혈로 인한 죄사함만이 왜 그 칼빈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최고의 복이라고 하였는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포함한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거라는 그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5절 마가복음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단과 확고한 의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세상, 새로운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다시 너희와 함께 기쁨의 만찬을 함께 하겠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다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만찬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은 오직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심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그 주권적인 약속은 우리는 거저 받지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약속은 참되고 놀라운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만듭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만이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려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처절하고 비참한 자리에 먼저 서야 합니다. 아, 나야말로 나도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화를 당해야 하는 그것이 마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주권적이며 놀라운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앞서서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정말로 존귀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가치 있는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다 낭비해버리신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 이러한 사랑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분께 향할 때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뜻과 포부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오직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만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오직 주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으니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과 은혜의 감사에 기도를 드리시고 또 오늘도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